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가슴속으로는 통곡을 하는데 바깥으로는 웃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한 그리고 반대로 행동하고 연기해야 하는 것이 연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배우라고 합니다. 이런 연극 배우를 헬라어로는 휴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연극 배우를 말하는 것이었다가 점차 바뀌게 되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앞에서 하는 말과 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어떤 진실이 없는 위선자를 가리키라는 말이 되어서 영어로는 히포크러시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고 이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또 가장 부끄럽고 치사한 모습이 바로 위선이기도 하고 또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또한 위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가장 이 위대한 인물 중에 이 다윗을 괴롭힌 것도 다른 사람들의 위선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1편에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하여서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였다가 나가서는 이리 널리 선포하여 이렇게 해서 가슴 아픈 한탄을 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한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이 상했지만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나 또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위선 또한 이중성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고 다른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또 교묘한 술수를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또 바깥으로는 인격적이고 또 선한 척, 또 그렇지만 가슴 속에는 시기가 가득했고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었고 또 교만과 명예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만 잘 지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 이를 만나기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예수를 책잡고 모함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한 기적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는데 같은 것을 보아도 이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고 그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과 또 장소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에스라 이후에 쓰여진 성문율법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져 왔던 어떤 구전율법, 구전으로 했던 조상들의 전통도 또한 지켜야 한다면서 613개나 되는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서 율법과 같이 지켜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자 그 행동을 문제를 삼아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거슬려 행동하는지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랬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이나 또 표적에 대한 의미와 같은 것들을 묻는 것은 아니라 그것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과 그릇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참되고 본질적인 것,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보이지 않고 그것들은 모두 제쳐두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이 불경해 보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하는 모습으로부터 나왔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을 나를 섬기고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율례와 또 규칙들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정신이 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중심 없이 외형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또 경배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을 지키며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이 고르반 전통의 위선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르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고르반의 규정이란 본래 누구든지 어떤 예물을 두고서 이것에 대해서 고르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됨으로써 더 이상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사실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누구의 소유로도 두지 않는다는 선한 의도로부터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온 이 관습이, 전통이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부모를 섬기기 위한 그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고르번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 봉헌해야 할 것을 그냥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림으로써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여서 유용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탐심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빙자하여서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위선을 뛰어넘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중 제5계명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이용하여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비록 선한 동기로 정교적인 전통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한 자가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예배 가운데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참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헛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하신 의미와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여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병든 자는 아파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에 소를 구하냐 이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을 잃어버려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만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중심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그 율법의 중심과 그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함을 얻게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하심, 그 구원하심을,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게 된 것,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판단과 정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주교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기독교가 가장 큰 다른 점은,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의 전통은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헛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참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하신 그 의미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이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